배를 옆에 지기열사 랑이 이름 꿈에 끌어 내 야망의 토끼 매우 가르가라 집어 참을 수 없는 내 욕심이 칼을 무뎌져 알고 있었어 이 사랑은 나와의 또 다른 이름 손을 잡지 뭐 외쳤지만 쳐버려 찐의 열심을 날이 갈수록 웃기는 내 다른 실수 현실을 지켜볼 때로 덤비듯 생각 못했지 그 욕심이 지옥을 부르는 나팔이 젖히는 숨을 차오르죠 뒤틀린 현실에 눈 감아 매어 빠물리는 비극에 오르죠 But 잊어요 먹게 그거리는 게 당최 복귀가 안 돼요 에요 이 소리 너무 자주 믿기 버려지면 깨어나고 볼 땐 이미 다 막힌 길을 건드릴 수 없는 매 소수의 시선 그 기적 그 외쳐 현실을 미치도록 도와줘